자, 3부로 돌아왔습니다. 3부는 아까 미리 얘기했듯이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파 리그 잠깐 이제 슬쩍 발만 담그고 넘어갈 텐데요. 난 유로파리그 하나도 안 봤어요. 저는 유로파를 좀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챔스 일단 시작은 저희가 가장 논란이 얘기가 많았던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 경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또 웃긴 게 파리 홈이긴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진짜 아스날. 파리가 에밀리 감독이 욕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에메리 감독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건지 카바니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 심지어 이 경기 하고 리그 경기가 졌어요, 제가 알기로. 그럼 리그에서 벌써 2패네? 예, 그쵸. 그 경기는 또 카바니가 잘해줬다는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아 근데 카바니가 첫골 넣을 때까지만 해도 아 저게 욕먹을 움직임이 아닌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계속 지켜보니까 욕먹을 움직임은 아니네. 왜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이렇게 보는데. 근데 결정적인 실수만 나오죠. 욕먹을 발이야. 근데 문제는 움직이면 좀아어전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발이 문제야 얘는. 뭐 어떻게 발을 잘라내야 되는 그렇게 되는 아, 카바니가 이브라이모비치가 가니까 혼자 해야 되나 그 중압감 때문에 약간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이브라이모비치가 있을 때도 골키퍼 다 제껴놓고서는 꼭 허공에다가 날리더라고. 특기인가? 특기 허공에 공 날리기?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크가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못 넣는 걸로 하이라이트를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한 5개 만들 수 있을 것 토레스 친구예요? 같아. 토레스는 그래도 그거 한 장면만 울고 먹지 얘는 엄청 많아 얘는. 아 진짜 카바니가 시작을 해서 카바니가 끝을 맺어버린 그런 경기였던 아스날과 PSG의 챔스 아예 경기였습니다. 예능이었지. 솔직히 예능 찍었지 이거는. 아, 아스날은 어떻게 보면 아쉽죠. 이 경기를 못 이긴 게. 아 근데 또 웃긴 거는 경기는 PSG였고. 경기는 파리가 먹고 들어갔어. 그니까. 아 그럼 아스날 아스날 이렇게 처음부터 선제골 먹히고서는 용케 안 먹혔다라고 그니까. 싶은데 그 소리 하고 싶어요, 저도. 또 용케 또 이업이었나 해가지고 이거 비워놨죠. 아니 골은 산체스가 넣고 이업이었나가 크로스 올려가지고 산체스가 넣었는데 아, 이오비가 이번 아 이후. 슈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골키퍼가 막고 그게 이제 산체스 앞으로 떨어져서 산체스가 날렸는데 골을 넣었는데 이오비가 폼이 좋아요. 리그 경기도 이 다음 경기 리그에서도 골을 넣었어요, 이번에. 그 1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이어비가 두 번째 골인가 도와줄 땐가 힐킥을 막탁 날리는데 와 센스 있다 약간 좀막 그런 외질이 약간 요즘 조용하잖아요. 그쵸. 외질이 조용하니까 작년 시즌 펄펄 나더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지 아나 지루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도망 그러니까 도움 기록 못 세웠다고 약간 그게 들면서 빡치는 거지 막 이렇게 들면서 에이씨 안 해! 막 이러고 이제 안 해! 이씨 나 아니면 축구 안 그 해막 소리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포도시키가 가지고 있던 10번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받고 싶다고. 10번의 아스날 저주 모르나요? 9번의 저주 9번의 저주인가요? 9번의 10번? 저주지 10번도 못하지 않나요? 10번은 루카스 포들스키가 9번이었지 9번이었나요? 9번의 저주였어 그래서 박주영 그 다음이 루카스 포들스키 근데 이번에 그 다음이 페레스 근데 외질이 그 소리 했잖아요. 9번 받고 싶다고 했지 않았나? 아니 루카스 페레스가 9번 받았어 페레스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망했네요. 페레스가 망했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기 뛰는 거그 얼마 전에 그 맨오브 더 매치 매치 오브 더 데이 맨 오브 더 매치는 MOM인데? 손흥민? 아무튼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그 얘기하는 게 얘는 톱 자원 쓰려고 데려왔더니 2선에서 윙으로 뛰고 있는다고 근데 또 웃긴 게 벵거가 그쪽에서 뛰라고 한 건지는 잘 그건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계속 윙에서 뛰더라고요 그런데 또 교체를 안 하는 것 같고 루카스 페레스도 잘 데려온 건지 이상한 데서 데려온 건지 뭐 항상 아스날의 영입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무스타피? 우리 이해하면 우리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여기도 무스타피가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카바니가 놓친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 태클을 하는데 아, 그게 그쵸. 넘어졌죠. 넘어지다가 뒤통수 공이 뒤통수 맞고서 굴러 들어간 거 아마 예, 카바니가 그 맞아요, 맞아요. 골못 넣었던 거 그거였을 거예요. 그 무스타피 뭐하냐 쟤는 나 이러면서 봤는데. 그리고 첫 번째 골 장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스타피랑 코시안이랑 초반에 집중 못하고 있다가 맞아요 그 사이로 카반이 들어오니까 무스타피는 저 앞에 있고 코시안이는 뒤에서 이러고 보고 지켜보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스날은 운이 좋았던 건지 비겼고 운이 좋았어요 이건 비겼고 카바니한테 내가 봐 절해야 돼. 뭐 람보르기니 한번 보내줘야 돼. 카바니가 영입해달라고 울부짖은 거 아닌가요? 아 원톱 부족하니까 원톱 부족하니까 지구 버리고 카바니 내려오는 거 아 씨 진짜 고구마 한 3,000개 먹은 거 같다 나 지금 그 상상하니까 진짜 한 고구마 한 3,000개 먹은 거 같다. 아 일부러 골 안 넣어준 거 아니에요? 나 데려오라고? 아 눈치 준 거 아니야 벵거한테? 그러고 이제 뒤에서 딥토크 딥토크하고 그러고선 이제 뱅거 나는 카바니를 모르는 카바니의 존재를 모른다 그리고 다음날 쑥 데려오고 마치 산티카솔라 이번에 마레즈 못 데려오고 그쵸 마레즈 내가 나는 마레즈가 누군지 모른다 뭐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마레즈 누군데? 어 누구야? 어 who is the 마레즈? 답이 없는 뱅거 감독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조의 첫 경기는 1-1로 무승부가 끝났고요. 다음 경기가 바르셀로나 셀틱 경기. 이 경기도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가 아니죠. MSN이 공을 가지고 사람을 갖고 놀았다라고 정의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나 보는데 로저스의 표정을 보는데 불쌍해가지고 아니 갈 거면 가끔은 좀 네임밸류 있는 팀에 가서 좀 안 불러주니까 못 가지. 가고 싶었는데 안 가겠어? 가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안 가지. 그 어디야 스완지에서 조금 잘해가지고 리버풀 보내놨더니 리버풀 때도 수아레즈가 살려놨지 그 다음 수아레즈가 나가니까 그렇게 말아먹고 리비가가 왜 나온 건데 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얘 때문에 나 아무튼 어쨌든 로저스 감독 힘겹게 플레이오프부터 올라온 이 챔피언스 리그 바르셀로나랑 같은 조사 같은데 근데 얘 경기 보면은 준비는 엄청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쵸 3백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건데 안 돼 어 안 돼 그게 안 돼 될수 가서 뺏겨 골이야 어 뺏기면 골 먹혀 이게 말이 돼? 나중에는 그 누구야 그 누구지? 하피냐 들어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한 3-0 4-0 했을 때 하피냐 들어오고 하니까 세르지 로베르토 중앙으로 들어가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5가 나왔지. 아. 알바랑 하피냐 그냥 계속 앞에서 이제. 난 수비가 아니다. 나는 공격할 거다. 그것도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아, 무서워. 어, 그러고 또,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멋있었던 거. 이니에스타가 한 골 넣었는데. 와, 진짜 되게 멋있다. 멋있게 넣었어. 이니에스타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다시 폼을 되찾고 네. 있어요. 다음 알레티 선발 보지 않고 무조건 선발이죠? 선발이죠. 선발이 주장 원장 찾아야지. 지금 주장 누가 했지? 피케였나? 피케가 했을 거예요. 피케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찾아와야죠. 응 찾아와야죠.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또 갖고 놀았고요. 다음 경기 또 짚고 넘어가면 이거는 좀 우리가 말이 많은 경기죠. 한국인들 사이에서 토트넘과 AS 모나코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일단 선발 출전은 했어요. 선발 출전 했는데. 어 45분이 지나자마자 얼굴이 사라졌어요. 그 뭐지? 잠깐 잠깐 물 마시고 갔다 화장실 갔다 왔더니 얘가 사라졌어. 뭐지? 어 갑자기 부심을 딱 비추더니 11번 7번. 뭐? 네? 내가 쓰 손흥민 선수도 아 7번이 아니라 라멜라가 아니라 참 적어였구나 덴벨레였구나 참 17번 19번? 12번인가 17번인가 그쪽에 17번은 시스코였고 12번 12번 아니면 19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손흥민 선수 내가 쓰 화장실 간 동안 당한 것 같아 당했어 약간 포체티노가 라멜라 불러가지고 야 좀 데려가봐 야 잠깐 화장실 좀 데려가 그 뭐냐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어 쓰죠? 그쵸 스페인 라틴어로 올라 무이빈 무이빈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네. 뭐 딴딴 네. 아무튼 근데 손흥민 정말 그 11분에 슈팅까지 괜찮고 막 그랬는데 뭐라 해야지 뭐 그 이후부터는 조금 손흥민도 잠수를 타긴 했죠. 그쵸. 네. 그 모나코가 역습도 잘 하다 보니까 뒤에 수비 탄탄하게 하고 역습을 잘 나가다 보니까 손흥민이 역시나 드리블을 할 공간이 안 생기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손흥민 선수가 못한 것도 있지만 손흥민 말고도 못한 선수가 있는데 라멜라 그 첫 번째 골 그 모나코한테 첫 번째 골 먹힐 때 그쵸. 왜 그걸 지가 가져가 어이없는 거야 그 보는데 지가 가져가는데 눈앞에 딱 보니까 응. 모나코 애들 세 명이 있어 그치. 아씨 어떡하지 하고서 다리살을 딱 봤는데 공간이 왜 있는 거야 아 저기다 써야겠다 그래서 딱 쌌는데 걸린 거지 그게 이제 골로 들어간 거죠. 이게 라멜라 선수가 이번에 좀 무리한 시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 경기에서 그래서 다음 경기 선발 출전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라멜라 선수가 자기 이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나 좀 잘 나가. 처음 시즌 로마에서 왔을 때 주전 못하고 계속 전전하다가 작년 이제 살아나니까 어 나 이 정도 나 이 정도 클래스야 이거 챔스에서 보여주려다가 아주 엿 먹었죠. 빅년 빅년 먹었어요. 모나코한테 빈년 먹었어. 모나코가 지금 제가 리강 1위에요 그래도. 그쵸 리강 1위고 이게 좀 말을 하면 좀 웃긴데 아까 말했지만 탈체시오가라고 팔카오가 팔카오가 움직임이 좋아졌어. 아 진짜 체시와서 부상으로 전전하다 내가 부상 치료하고 부상 치료하다 내가 날라다녀. 이게 웃긴 게 또 팔카오가 그때 한 그 부상으로 엄청 빠졌을 때 그쵸. 있잖아요 그 모나코에서 잘 나가다가 월드컵 그때부터 시작될 때부터 그때 뭔가 그때를 그러니까 뭐냐 브라질 월드컵이죠. 브라질 월드컵까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재활을 했는데 재활을 했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그때 치료를 덜 받은 게 이제 와서 치료가 된 것 같아. 그치 잘못됐다가 맨유 가서 아 이거 좀 아닌데 첼시 갔다가 다시 부상이다. 맨유랑 첼시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아 영국에서 좋은 치료 받았다 하고 프랑스 와서 나 완치됨. 모나코 게이드. 게이드. 그래서 모나코 이번에 이겼죠. 그리고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모나코 이번에는 유럽파 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뭐 첫 라운드니까. 그쵸 아직 토트넘 한 번 더 만나야 되고. 같은 리그가 또 어디였죠? 어디였지? 레버쿠젠이랑 모스크바. 그쵸. 일단 이 팀 그러니까 레버쿠젠도 지금 흐름이 안 좋고 레버쿠젠도 흐름이 안 좋고. 토트넘에서 2-2로 비겼어요. 그쵸. 모스크바야 뭐. 근데 모스크바는 원정을 조심해야 돼. 그쵸. 가서가 조심해야 돼. 항상 러시아 원정은 항상 저거 그 힘들어가지고. 일단 뭐 다음 러시아 원정은 다 자기네들이 아니라 토트넘이니까 뭐 할 말 없죠. 토트넘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케인도 그렇죠. 없지. 아휴. 어쨌든. 네. 모나코는 준수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흐름이 좋은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토트넘까지 잡아줬고요. 네. 토트넘 잡아주면서 승점 3점으로 조 1위를 하고 있고. 다음 경기는 뭔가요? 다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극장. 아 극장이 네. 극장 경기죠. 80분부터 90분까지 10분 만에 극장이 이루어지는. 아 제가 이따가 욕할 건데 유벤투스랑 세비야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아씨 저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핸드폰을 보니까 스포르팅이 한 골 넣었어. 대박. 이거 돌릴까? 아유 그래도. 유벤투스랑 세비야인데 이거 봐야지 하고서는 그냥 봤는데 아 쟤들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있다가 딱 봤는데 또 넣었어.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프리킥이래. 그걸 또 놓쳤네. 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봐야지 하고 비기겠네 하고 이러고 딱 또 이제 핸드폰 내려놓고 딱 봤더니 모라타가 또 골을 넣었어. 그러고서 이제 제 멘탈이 날아갔죠. 야 나는 왜 저 경기를 놔두고 0-0 무득점으로 서로 소극적인 경기를 보고 있었나 해서 서로 뒤에 엉덩이 빼고 있는 경기를 내가 못하러 보고 있었나 막 자괴감이 들면서 아무튼 그 정도로 네 레알 마드리드 극장은 네, 어마무시했습니다 진짜. 일단은 레알이 베스트 11이 거의 다 출전을 했어요. 다 출전했죠 이번에. 그리고 스포르팅도 보면은 베스트 11 정확 자세히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선수들 몇명 봤을 때는 도스트. 도스트도 나왔고 윌리안 카르발류도 나왔고 뭐 골키퍼 뭐 루이 파트리시오 나오고 뭐 주앙 마리오도 있고 막 하면서 스포르팅도 라인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은 포르투갈 팀에서는 네, 제일 좋다 봐야죠. 그리고 아 이건 참 셀틱이구나. 잘못 얘기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스포르팅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게 가져갔고 80 제가 알기로 그 프리킥 88분인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스포르팅이 경기를 주도했다 봐도 돼요. 가운데를 거의 주도했어요. 그냥 중앙은 레알이 뚫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호날두를 데려와 호날두가 선발 복귀 두 번째 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움직임이 좀 둔했고 베일도 이번 경기 이 경기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니킥 맞고 갈비뼈 니킥 맞고 이게 좀 모드리치도 어차피 중앙에서 풀어주는 게 못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레알은 힘든 경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도 호날두가 얻었어. 그렇죠. 이 호날두가 부상 때 부상을 회복하면서 프리킥 연습 또 어마무지했나 봐. 다시 프리킥 능력이 살아났어. 아, 그 어마무지하다. 구석으로 들어가는 골. 오른쪽 아니 그것도 왼쪽 상단 구석이죠. 오른쪽 아니었나 오른쪽? 우리한테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인데 찰 때 키퍼 입장에서 왼쪽 상단. 키퍼 왼쪽 키퍼 입장에서 왼쪽이죠. 왼쪽 상단 꼴 때 아주 그냥 꽂혔어요. 전 프리킥이 그렇게 안 떨어지고 꽂히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그 뭐지? 그 조던 앤더슨이 두 번째 골 넣을 때 그 진짜 딱 구석 위치 딱 찍어가지고 와 저렇고 저거 이번에 또 보기 힘들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 이거는 좀 그 거리에 가까우니까 직선으로 뻗었잖아요. 앤더슨은 거의 UFO 슛다리 UFO 슛다리잖아요. 이 진짜 호날두 호날두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한 3분? 3분 있던가요? 3분? 추가 시간에 넣었잖아요. 94분에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엔 그럼 88분과 1006분 뒤 네. 하메스 크로스 그러니까 하메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얘가 크로스를 날리는데 머리에 다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크로스 질이 좋아요. 머리에 다 꽂히니까 저도 나 뭐 하겠는데 했는데 아 보니까 역시 모라타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 유벤투스에서의 그 감각을 살려서 아주 끝내줍니다. 근데 뭐 모라타는 하긴 뭐 스페인에서도 스페인 국대에서도 괜찮았고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모라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리그는 못 나올 게 확정적인 게 이번에 교체 추천하긴 했는데 벤제마가 너무 잘해서 벤제마 운침이 진짜 좋기 때문에. 근데 가끔 또 벤제마도 부상을 꽤 자주 당해서 그 벤제마 고질적으로 당하는 게 또 엉덩이 부상이죠. 엉덩이. 어쨌든 레알은 정말 극장 경기 보여주면서 지단 감독은 감사해야죠. 바지 또 찢어질 뻔했어. 그 엉덩이 또 엉덩이네. 자꾸 얘기하면 하나씩 연관지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러면 안 돼. 네 아무튼 자 이제 욕할 시간이 왔어요. 유벤투스 대 세비야. 이 경기를 왜 본 거야 도대체 진짜. 보는데 유벤투스가 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세비야가 그 상파울리 감독을 데려와서 막 한마디로 토탈 사커 전원 수비 전원 공격 공수 전환 빠르고 그런 축구를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 칠레 축구 이런 쪽을 원했던 것 같은데 공격 전환 속도는 괜찮아요. 근데 수비 전환 속도가 너무 느려. 너무 느린가요? 그래서 수비 라인하고 그러니까 수비 뒷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수비 뒷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캐디라가 잘 파고들더라고요. 캐디라가 안 보는 사이에 많이 공격성 캐디라가 저도 저번에 유벤투스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공격성이 많이 도드라졌다고 하던데 그거죠. 저희가 페이스북에 서로 제가 태그했던 그건 이구아인 골. 이구아인 골인데 그 뒤에서 캐디라가 먼저 찔러줬어요. 아 그랬나요? 전 이구아인만 봐가지고 뒤뚱거리면서 잘났대. 아무튼. 아 근데 그런 거 저희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를 좀 기대하고 봤던 거잖아요. 디발라와 이구아인 그리고 후반전에는 좀 운이 없긴 했어요. 이구아인 막 그 헤딩슛 골대 맞고 나온 거라든가 뭐 그런 좀 운이 없었는데. 네. 그래도 너무 일단은 계속 얘기하자면 그래서 세비야가 아직까지는 상파울리 감독 체제에서는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고 앞으로 한 4-5 경기 짧게는 3경기까지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제가 유로파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세비야가 또 웃긴 게 이제 하도 애들이 많이 바뀌니까 진짜 그래. 처음에는 조직력 안 맞고 수비 라인 잘 조절 잘 못하고 공수 전환 느리고 막 이러다가 흐름이 맞을 때쯤 하면 유로파에 가 있어. 유로파에 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날라다니는 거지. 대충 해도 막 날라다니는 거지. 진짜 웃기는 팀입니다. 네. 웃긴 팀이죠. 뭐 그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역스 위주의 공격을 했죠. 일단은 보누치, 바르잘리 그리고 그 키엘리니. 그렇죠. 키엘리니 쓰리백에 이제 양옆에 에브라랑 오른쪽이 알베스. 알베스가 나왔는데 알베스는 그래도 조금씩 보여줬는데 에브라가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에브라가 이제 나이가 있죠. 많이 눈에 띄지 않았어서 제가 봤을 땐 유로가 마지막 전성기지 않았나. 빨리 프랑스는 에브라 대체자를 찾아야 돼요. 지금 클리시? 클리시가 있죠. 아 그렇네. 펩 감독 밑에서 또 클리시가 잘 크고 있죠. 어떻게 지금 이미 27살 아니야? 27 넘었을 텐데? 넘었는데 그래도 잘 크고 있어요. 크고 있는 건가? 하긴 뭐 다시 실바도 전성기를 다시 찾았는데 뭐. 실바도 다시 찾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유벤투스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그 공격이 조금 무뎌졌다? 그리고 마르키시오도 부상이 일어나서 다른 선수들 아사모아 하워드 아사노아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너무 답답했어. 너무 뭐라 해야지? 좀 적극적이진 못했어. 그래서 뒤에서 찔러주는 뭔가 뒷공간이 많이 나와서 전반전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후반전으로 가니까 애들이 발이 좀 맞더니 그렇게 또 공간을 많이 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후반전 휘슬 불고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유벤투스가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나오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과인 크로스가 마치고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슈팅 장면 유효 슈팅 장면들이 그때서 이제 좀 나왔는데 그래도 유벤투스가 초반에 너무 그러니까 전반전 내내 소극적이었던 건 좀 너무 노잼이었죠. 경기를 노잼으로 끌고 간 그런 전술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니까. 사실 이 경기 보면서 기억나는 게 라미가 키엘린이랑 이제 볼다툼을 하는데 유도를 한번 해요. 아 그런 거 해요? 유도를 한번 하는데 또 이상하게 경고 안 먹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엔 두 번 다. 누가 넘어졌나요? 아 키엘린이가. 아 키엘린이 넘어졌어요? 나 이거 한 판승은 못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반이야. 이거 절반이야. 절반이야. 유효 정도? 유효도 아니야. 절반이야 진짜. 완전하게 넘기더라고 그냥. 아 진짜 그거 보고서 람이 장난 아닌데. 어쨌든 참 이것도 볼거리는 잘 보면 볼거리가 많았던 경기였는데 경기 결과는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경기였고요. 네. 자 챔스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팀이 이제 몇 개 없어요. 네. 다 유로파 다 했거든요. 유로파에서 얘기할 건데 맨유랑 아까 얘기했지 페네르바체가 했죠. 맨유랑 페네르바체가 했는데 저는 페이에노르트. 페이에노르트인가요? 페네르바체 아닌가요? 너가 네덜란드라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터키일 거예요. 카이슨 터키에 있거든요. 카이슨 터키에 있죠. 카이 팀이었어요. 아니야 페이에노르트야. 페이에노르트인가요? 페이에노르트. 카이시 저희가 있는 건가요? 뭘 본 거야 도대체 너는? 무슨 경기를 본 거야? 카이 나왔어요. 카이 선발 출전했어요 심지어. 아, 몇 년 전 걸 본 거야? 카이 있네 페이에노르트에. 뭐지? 나 페네르바트 뭐지? 뭔 경기를 본 거야 도대체? 기껏 맨유 경기 보라고 했더니 봤다고 해가지고 믿고 냅뒀더니. 근데 봤어요 이거. 근데 봤는데 이 경기 심지어 라이브로 봤는데 라이브 25분까지 보고 잠들었어요. 왜냐? 재미가 없어서. 뻔하지 뭐 또. 아니 이것도 너무 재미없었던 게 포그바도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고 아까 짚고 넘어갔지만 포그바가 좀 이번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되고 슛은 때리면 빗나가고 앞에서도 레시포트도 아무것도 못해주고 이게 좀 맨유가 전체적으로 난관이었던 경기인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다 못했고 페노르트도 솔직히 잘한 건 없어요. 공격은 좀 더 맨유보다 어떻게 보면 정교했다? 크로스 같은 거 정교했고 슈팅 같은 것도 정확하게 때렸지만 슈팅 같은 경우는 너무 소녀슛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야가 잘 막았고 솔직히 골 들어간 것도 저는 슈팅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대야가 막을 줄 알았는데 들어갔네요. 이게 제가 아까 그 대야 드리블 쳤던 건 진짜 이거 보고서 아 대야가 많이 쉬었구나 라는 거 느꼈어요. 이렇게 느린 슈팅을 대야가 못 막어? 오히려 빠른 건 잘 막은 것 같은데 정말 속도감 없는 슛을 골로 내주면서 졌던 경기가 된 게 아닌가. 이 경기 참 아쉬우면서 이 경기 하고도 무리한 욕을 많이 먹었죠. 왜 그 좋은 스쿼드를 다 벤치에 앉혀놨냐. 저 같았어요. 근데 유로파는 원래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유로파 예선 치르는 팀들은 그러니까 강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로파 예선 치르는 팀들은 다들 그래요. 항상은 1.5군에서 2군 정도 내세우고 예선 이렇게 하다가 통과했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전 선수들을 이제 컵 따내려고 상금 좀 타내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경기 수가 너무 많으니까 얘는 이번 32강까지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아 되면 되고 말면 말자 해서 32강까지는 좀 1.5군에서 2군 내보내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마타가 아니 마타란다 무리뉴가 욕먹은 게 포그바랑 질라탄 그쵸. 활용법 때문에 계속 욕먹죠 지금. 이번에도 솔직히 이브라 정도까지만 나왔어도 공격 쪽에서 좀 더 이브라이모비치는 나이 때문에 뭐 쉬어도 계속 이제 계속 한 몇 경기 다섯 경기 연속으로 거의 풀타임을 뛰었으니까 그쵸. 거의 풀타임이냐 다 풀타임이었나 다 풀타임이죠 다 풀타임이야 아무튼 그랬으니까 나이가 있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해주고 이제 래시포드랑 래시포드 최전방 놓고 마샬 그쵸 그러고 영 나왔네 실령 그쵸 영은 도대체 저는 일단 와포드 경기도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 애슐리언 교체 투입이네 애슐리언 교체 투입 아니 이 경기는 나왔는데 와포드 경기도 나왔잖아요 아 그거 마샬이 다쳐가지고 근데 벤치 보니까 영 말고 없어요? 응 영 말고 미키타리 어디 갔어? 없더라 아 있나? 있었나? 아무튼 마타 안 넣고 아무튼 애슐리언을 넣더라고요 저도 이 경기도 왜 마타가 있는데 왜 안 넣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영은 정말 영 아닌 크로스를 올리고 있고 영 아니야? 영 아니던데? 얘 상태 이미 안 좋아 아 영 아니야 오히려 박지성 있던 때가 훨씬 더 잘했어요 얘 얘 새똥 먹고 잠깐 화나 있다가 새똥 먹고 잠깐 화나 있다가 지금 다시 그 기업에 싹 이제 이상한데 누가 애슐리 형 집으로 비둘기 한 마리 보내줘야 어쨌든 메뉴가 왜 페북 보면은 짤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개똥 할아버지 그 허리 다치니까 개똥으로 약 만들어 주니까 다음 날 다 나왔잖아요. 새똥으로 약을 한번 다려 줘야 되나 이거. 아 어쨌든 맨유가 이러다 유로파 64강에서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이게, 최악의 성적이 유로파 32강 탈락이죠. 박지성 주장 들었을 때. 그건데 이 경기 마타가 선발 나왔었네. 참 아쉬운 경기야 근데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 일단은. 마샬이 죽은 게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마타가 빠른 발은 아니잖아요. 빠른 발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루니랑 공존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그럴 거면은 이제 빠른 발의 선수들이 좀 살아나 줘야 되는데 빠른 발 같은 경우는 래시포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톱으로 나왔다면은 약간 좀 등져주는 플레이를 조금씩은 원했던 것 같긴 해요. 마샬이 좀 뒷공간 쪽으로 들어가고 약간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았는데 일단 전방으로 골을 못 뿌렸어요. 포그바가 자기가 혼자 하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가 때리더라고. 로호가 나왔네 이 경기. 아 이 경기 로호가 그거였어요. 아주 난리를 폈죠. 로호 쪽에서 골을 먹혔죠. 아 날 이적시켜줘라. 아 이거였어요. 아니 로호가 정말 못했어요. 나를 그래 로호였어. 나를 선발 출전 안 시킬 거면 이적을 시켜줘라. 아니, 로호가 다 뚫리고 크로스 다 내주고 아 로호 쪽에서 크로스가 가서 골을 먹혔었죠. 그렇죠. 로호가 정말 구멍이에요. 로호가 왜 무리뉴가 안 쓰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다르미안은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다르미안은 좀 안정적이었어요. 잘 왜냐면 그쪽은 잘 공격 안 갔거든. 왜냐면 로호가 너무 못하니까 로호 좀만 공략하더라고. 이 와중에 로호 네이버 평점 7.7입니다. 와. 아닐걸? 뭐 여기 네이버야 뭐. 사람들이 눌리는 걸까? 이상한 인간들 많으니까. 어쨌든 그 7.7 중에 아마 꼴 먹혀서 욕 주려고. 욕하려고. 이런 십장생하고 10점 준 거야. 어쨌든. 아무튼, 네. 이 경기는 그랬고 또 이 경기랑 같은 동선에서 가는 게 인테르 경기죠. 인테르가 이스라엘 팀하고 했는데 팀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요. 테라비브는 아닌데 걔네도 또 이스라엘 팀하고 했더라고요. 테라비브가 두 팀이 있어요. 마카엘이 있고 그 H로 시작한 팀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 H로 시작하는 팀 같은데 하포엘이네? 하포엘 베르셰바. 어쨌든 그 팀이랑 했는데 이 팀 이것도 답이 없었어요. 이건 하이라이트를 보긴 했는데 이것도 인터밀란도 1.5군 2군 이 정도로 나왔죠. 이 정도로 나와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격이 안 이뤄지기도 했고 수비진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수비는 나쁘지 않은데 그 상대 팀이 좀 공격을 잘했던 게 아닌가 싶고 이거 또 같은 선상에 가는 게 로마 경기. 로마는 비기긴 했지만 AS 로마도 비긴 했지만 선발로 제코를 안 썼던 게 좀 더 아쉬운 게 아닌가. 제코의 움직임도 나중에 교체해서 나왔지만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는데 왜 제코를 뺐나 싶을 정도고. 그리고 또띠가 들어갔지만 또띠가 우리가 그 이번에 좀 많이 띄워줬잖아요 리그에서. 근데 그만한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교체로 들어갔지만 그만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고. 토트넘 힘 빠지겠지. 자기 이제 마지막 시즌 챔피언스 리그 나가고 싶었는데 유로파 나와서? 이 망할 인간들 때문에 이 빌어먹을 인간들 때문에 지금 유로파에서 뛰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아스날 보면서, AS 로마가 어디한테 떨어졌죠? 셀틱이었나? 셀틱 셀틱 7대0으로 발리는 거 보면서, 아씨, 저기 나 있었으면 핫골은 넣었다, 내가. 이러고 있을 텐데. 로마 이번에 ICC에서 붙지 않았었나요? 받으라고? 그랬나? 셀틱이었구나, 이게. 어쨌든 네. 진행하고 있으세요. 로마도 아쉬운 경기였고요. 우리가 PD가 없으니까 이게 안 돼. 중재가 안 돼. 진행하다가 찾아야 돼. 중재가 안 돼서. 뭐 또, 또 그리고 그거. 이번에 사우스햄튼이 이겼죠. 찰리오스틴이 두골 넣고 이겼어요. 3대0이더라고요, 아까 얼핏 봤는데. 찰리오스틴이 두골 넣고 한 골이 타디치였나요? 그럴 거예요. 롱은 못 넣었고요. 어쨌든 오스틴이 살아났던 경기라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우스햄튼에서. 그 흐름이 이번에 리그까지 이어가서 스완지 경기 이겼고요. 네, ICC 경기는 못 찾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남조선 혁명 가능하다던 박헌영 진짜 전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안 되고요. 박헌영 오랜만에 듣는다. 그리고 또 유로파 경기가 제일 재밌던 경기 이제 얘기해야죠. 제니트랑 테라브비 경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경기를 하이라이트 이 경기가 정말 기사 크게 났길래 뭐지 하고 눌러서 하이라이트 틀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놀란 건 테라브비 선발 명단에 그 요시 베냐민이 있었다는 거. 조국이죠? 그쵸. 이스라엘. 그가 있었던 게 제일 놀랐고. 그리고 로마는 셀틱이랑 한게 아니라 포르투랑 했습니다. 포르투군요. 네. 포르투 비겼는데. 그랬나? 요시 베나니 있었다는 거 제일 놀랐고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UEFA 그 가맹국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나는 자주 봤으니까. 저는 얘가 이스라엘 팀인 줄 몰랐어요. 그냥 이런 이상한 팀이 있구나 했는데. 테라비브는 왜냐면은 텔베나임이 테라비브에서 왔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알고 있었지. 역시 첼시 얘기하면 알아. 아니 저는 일단 베나윤이 이스라엘 사람인 건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이네? 근데 얘네가 UEFA야? 찾아봤더니 또 UEFA네. 이 26번 베나임 혹시 그 베나임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탈베나임? 맞을 겁니다. 베나윤도 있지 않나요? 베나윤 있네요. 그쵸. 51번. 번호도 그대로 달고 있어. 베나임이 테리가 되고 싶었나 26번 달고 있네. 어쨌든 테라비뷰가 너무 잘해줬어요. 제니트가 죽을 썼어요, 솔직히, 초반에. 너무 죽을 썼는데, 테라비브가 그 점을 너무 잘 노렸고, 그러면 세 골을 연달아 우당탕 넣어버렸더니, 제니트가 넉이 빠졌죠. 하고 있다가, 제니트가 후반 시작하고가 아니지. 한 70분 정도에 골을 하나 넣었더니, 얘들이, 그때부터 움직임이, 한 골에 들어가고 나서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골에 들어갔고, 그때 점점 더 움직임이 좋아지니 세 번째 골 넣고 네 번째 골 아주 얘는 극장을 이스라엘 원정 가서 제대로 썼어요. 92분에 아주 제대로 써서 어 정말 이 경기는 하이라이트 정말 볼만하다. 한번 다시 볼만한 그런 경기였죠. 이 경기는 또 그 박펠레의 칼럼이 빛나는 그 경기 아닌가요? 아 맞아요. 난 그 뭐냐 그 칼럼만 봤는데 어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어떤 거죠? 그거 그 퇴장 소급 적용을 하던 선수가 경기에 관여를 하면은 그 즉시 경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간첩 프리킥을 준다. 그거 맞아요. 그게 포인트였죠. 그것도 정말 웃겼어요. 골대 앞에서 간접 브레이크 하는 걸 우리가 보기 힘들죠. 경기 솔직히 네. 프로 경기에서 보기 힘든데 그리고 누가 태클 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또 저기까지 가가지고 그건 리버풀 가야 돼 걔. 걔 리버풀 가야 돼. 어, 헤비메탈이야. 이게 진정한 헤비메탈이지. 나 아무튼 네. 어쨌든 일단 그거 정말 웃겼던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마추어에서 나오는 1자 수비, 1자 골대 수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걸 어차피 뭐 가운데서 그냥 밀고 툭 차면 되는 거니까 골에서 가볍게 넣고 아 아니면 맞고 죽어라 하고 한 명 보내 그렇게 찼죠. 맞고 죽어봐라 한 번 그렇게 찼죠. 솔직히 거기서 이제 우주 그 홈런 때렸으면 정말 더 재밌는 경기였을 텐데 홈런 때렸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정말. 제니트 난리 나죠. 아, 아무튼 그런 뭐라 해야지 몰랐던 피파 규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그런 경기도 있고 아, 아까 박펠레 얘기하셔서 좀 하나 더 하나씩 굽 넘어가 되는데 요즘 그런 소리가 있죠. 칼럼이 너무 많이 쓰는데 잘 쓴다. 대피 쓰는 거 아니냐. 아, 아내가 대피를 해준다서. 아니 아내 대피설이 돈다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그 얘기를 본인이 하던데. 본인이 라디오 직접 그 얘기를 하던데. 아 이거 아내가 대피를 해준다는 썰이 있다고. 직접 얘기하던데. 그리고 뭐 백어스니 아이. 댓글 보는 재미에 칼럼 봤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던데 요즘 이제 방송을 자주 못하니까 칼럼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방송을 자주 못했나요? 아, 그렇게 옛날만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SBS 틀면 박문성밖에 안 보이던데. 요즘 SBS가 방송이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뭐냐 전북이랑 그 상하이 상강 경기도 박문성이 해설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아침엔 별 관심이 없어서. 저는 아침도 챙겨 본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자는 많지만 축구 팬이 없다는 그 소리를 듣고 요즘 들어서 갑자기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4강은 볼 생각이에요. 서울과 전북은 볼만하지 않을까. 한번 티켓도 구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 다음에 서울 진짜 한번 티켓 가볼까? 아 그것도 나쁘지 않죠. 나 한번 가보고 싶다. 오랜만에 또. 어쨌든 서울 티켓 한번 구해야겠다. 어차피 그거 아챔이어도 K리그 경기라서 분명히 자리 있어요. 남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일정을 봐봐야지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합니다. 아 저희는 애국자가 아니라 축구 팬이기 때문에 축구를 사랑하러 가야죠. 저는 K리그 따로 좋아하는 팀 없습니다. 저는 있긴 한데 지금 못해서 말을 못해요. 어딘데? 성남이죠. 아 학범은 잘리고 황의조 다시 살아나는 느낌인데 근데 지금 6위 안쪽에 있잖아요? 7위? 제가 마지막에 본 게 7위인데 아 그랬나요?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6위 6위 이번에 달았네. 딱 6위 안에 있다 했잖아요. 이번에 딱 6위 됐네요. 근데 광주가 7위 갔네. 지금 딱 수원 포항 10위까지 지금 상위 스플릿까지 3경기 남았나요? 2경기 남았나요? 3경기 남았죠? 3경기 남았죠. 지금 서울이랑 울산 빼고는 3경기 남았는데 뭐라 할까 10위 포항까지도 상위 스플릿 가시권이에요? 3경기 남았는데 그렇죠. 승점의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네 승점 차이가 성남이 얼마 안 나죠. 성남하고 상주가 41점 포항이 35점 네. 수원도 35점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건 그 성남하고 상주가 결국 한 경기만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수원 제가 이번에 그 뭐냐 대외활동 삼성 기자단에서 수원 관련해서 글을 쓰는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 수원 FC 더비를 가는데 그 경기 제발 이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기사 못 씁니다. 그 경기 못 이기면 기사 못 나가요. 전 기사 내보내야 됩니다. 저 아 이런 소식을 들려주면서 저희의 근황은 이렇게 바쁘다. 아 10월 2일인데 10월 2일 날 다다음 주 경기가 있는데 제발 수원이 이겨라. 예, 수원 FC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K리그도 얘기하면 좋은데 K리그는 뭐 저희가 아니라 뭐 들으시는 분들이 관심이 몇 분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제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이번에 재밌었던 게 계속 이상하게 빠져서 그렇긴 한데 K리그에서 이번에 이종성 선수랑 이동국 선수 문제가 있었죠. 저는 그 경기를 생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 고기 먹으면서 고기 먹고 있는데 싸우고 있더라고. 대박 약간 화났죠. 네. 근데 저는 근데 그 경기가 왜 그렇게 막 뭐라 해야지 심각하게 오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상적인 축구 경기인데 축구 경기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은데 그냥 아니 심지어 그냥 옛날... 가볍게 뭐라 할까 평론가들한테 욕 한 두세 번 먹으면 말지 뭐 별로 평소에 관심도 없던 축구 좋아하지도 않던 애들이 그냥 뭐 대박이 아빠라고 하니까 막 난리치고 막 그리고 또 웃긴 게 그거 그냥 축구 선후배가 어디서 축구 같이 운동하는데 경기인데 운동할 때는 선후배 관계는 떠나야죠.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치면 옛날에 라모스가 그 뺨을 싸대기 때린 거는 우리나라에선 그럼 내장 당해야지 선수 못하지. 또 이렇게 그리고 연체 그 수원 선수들이 전북 원정 가서 기록이 안 좋아요. 징크스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파이팅이 넘쳤던 그리고 수원 자체가 지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계속 이제 전북 선수들도 심판 판정 때문에 많이 화나 있었고 수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투지라고 해야 될까 뭔가 태클 막 걸고 막 투지 같지 않은 투지를 막 보였는데 그래서 좀 힘들었죠. 예. 아무튼 네. 아 저희가 마지막에 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K리그 얘기를 나 여기서 K리그 얘기할 줄 몰랐어. 저희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유로파 얘기까지는 다 끝났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카드뉴스에 써라. 카드뉴스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보여드리면 알 거예요. 아 예. 이미 그림 그렸어. 아 이미 그림 그렸어? 야, 이미 그림 그렸어. 아 야, K리그 함께 재밌겠다 야. 너네가 이것도 알아.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네. 이번에가 7화인가요? 저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네,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드디어 우리 시작한 지 몇 주 됐는데 벌써 이제 7화야? 그러니까 시작한 지 한 9주 된 것 같은데 두 번을 쉬어버리니까 두 번 쉬었으니까 7화. 드디어 진짜 10화 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방송인들 이러다 10화 채우고 그만둘 것 같아. 방송인들 아이 우리는 근데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끼리 시부리는 거니까 네, 이거 이것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바빠요. 네. 바쁜 척. 어쨌든 네. 이렇게 7번째 안주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안주 맛있게 씹어 드시고 다음 주에 어딘가에 계시나요? 씹어 드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마라라도 드시나요? 좀? 네. 어쨌든 이번 안주도 맛있게 드시고 다음 안주 좀 더 맛있게 준비해 볼 테니까 그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